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대식이 10일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수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이 례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례식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21발의 리포가 발사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황병서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최후 승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피력했습니다. 이후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과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